2016년 웬남 국제 공개 육상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3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과 30일 웬남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 대회에서 김선희 선수는 여자 10,000m 달리기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했으며 여자 5,000m 달리기 경기에서는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철순 선수는 여자 10,000m 달리기 경기에서 3위를 했습니다.